brand new style funky music. So what you want to do, baby? Tell me what can I do? Yes. Copy that J seconds derby. Kip, kip, do that. 날 봐, 날 원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았을 때도 듣는데 hey, 이렇게 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게 하지 말아줘. 한 번만 더 나를 돌아봐줘. 네가 눈치챌 수 있게 항상 너의 주위 맴돌았었는데 너에게 나란 여자 따위 이젠 없어.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. 그래 멋진 여자가 돼보는 거야. 너의 시선을 내게 머물 수 있게. 붉게 물든 입술과 달콤한 상상. 이제는 정말 너란 남자가 보이겠어. Oh yeah. Oh. 그럼 넌 그렇게 잘난 채로 살겠지. 많은 것들을 모르고.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쳐줄 사람 나뿐인 걸 너는 왜 몰라줘. 네가 눈치챌 수 있게 항상 너의 주위를 맴돌았었는데 너에게 나란 여자 따위 이젠 없어.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. 그런 멋진 여자가 돼보는 거야. 너의 시선은 내게 머물 수 있게. 붉게 물든 입술과 달콤한 상상. 이제는 정말 너란 남자가 보이겠어. 다가봐줘. 같은 모습이라면 나 좀 더 특별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. 조금 더 확실하게 약간 더 절실하게 한 번 더 진실하게 제대로 된 그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줄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선택해. 걱정 따위는 없어.